처럼 좋아서 투정 부리며 진정으로 당신만을 사랑했어요. 서로 함께 가는 게 내 영혼의 짝이라 생각하며 믿어온 사람. 그러나 지금은 가버린 사람. 우리 서로 사랑했던 그 흔적들이 내 육신의 뼈마디마다 저리도록 정을 준 사람.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그리며 고백하며 사랑한 사람. 내 영혼의 짝이라 이미 선택해버린 그런 내가 너무 믿지만 그토록 믿었던 당신이기에 나에게는 큰 아픔입니다. 내 육신의 뼈마디마다 저리도록 정을 준 사람. 오늘도 내일도